오늘 본문은 고난주간의 다섯째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일로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또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만찬을 행하시고 자신에 대한 제자들의 배신과 또 부인에 대해서 예고를 하신 후에 자신에게 다가올 이 십자가의 순환을 앞두고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게 됩니다. 자신의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셨지만 육신을 입으셨기에 또 자신에게 다가올 그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큰 고통과 번민 가운데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그 예수님.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은 피곤하여서 그 피곤함으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잠에 들어 버립니다. 어제 말씀에 방금 전에는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기 방금 전에는 베드로가 내가 전에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깨어 있어야 할 시간에 깨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순환 바로 앞에 둔 십자가의 순환을 바로 앞에 둔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하여 보는 가운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시험이 다가오는 이 앞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32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임박한 체포, 그 십자가의 순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도 심한 영적인 고통, 그리고 번민, 이 고뇌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3절부터 36절에는 이러한 표현들이 세 번이나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3절에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깨어 있으라 하시고,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세 번이나 나온 것. 그첫 번째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도중에 느끼셨던 그 감정,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동산은 지금 여기에 표현된 이 동산은 심히 놀라고라는 번역된 동산은 말문이 막힐 만큼 매우 놀라여서 공포에 떠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우 슬퍼하다라고 번역된 동산은 매우 슬퍼하여서 근심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산입니다. 즉 여기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될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말문이 막히고 공포에 떨 만큼 매우 놀라고 슬퍼하여 근심에 빠진 그 인간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와 같은 반응은 우리 모든 인간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이 죽음에 대한 극도의 공포심과 그 불안함을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느끼는 감정을 베드로와 또그 비롯한 그세 제자들에게 말로써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를 대신하여서 담당해야 될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고통과 번민을 자아내는 그러한 두려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슬픔과 아픔, 그 고통으로 둘러싸여서 이 고민하고 계셨던 그 예수님, 이때에 이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서 죽게 되었다 할 때에 이 고민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침례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을 때, 이 헤롯이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이 표현했을 때, 또한 이 영생의 길을 묻던 이 부자의 청년에게 소유의 전부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를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심히 근심하였다라는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때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다 동일한 표현.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했을 그런 심각한 갈등을 표현했을 때, 거기에 슬픔과 고통의 감정까지 섞여서 극심한 심적 갈등을 겪고 있었을 때에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이런 심적인 갈등과 고통의 정도가 정말 죽기까지 이럴 정도로 깊고 컸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랬습니다. 사실 유대인은 평상시에는 서서 기도하지만 간절히 구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한답니다. 동일 본문에는 마태복음에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라고 기록해왔고 누가복음에는 무릎을 꿇어 엎드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두 손바닥을 다 두 땅에 댄 채로서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예수님. 심지어 이 누가복음에는 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을 구하셨냐면은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거죠. 자신의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들을 대표하여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알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 앞에 서자 그려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자기에게 작정되어 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그 진노의 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기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구걸하듯이 아버지에게 간절히 요청하듯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간절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것만큼은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가장 큰 고통과 시험을 앞둔 가운데서의 예수님 심히 놀라고 슬퍼하시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우시며 이것만을 피하기를 원하시던 그 예수님 그 상황 가운데 계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많은 고통과 고민 가운데 그는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앞으로의 겪을 그 큰 고난으로 인해 죽을 것 같은 그 심정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 지혜와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으실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정과 아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시험 가운데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아픔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자 그것을 이겨내고자 해결해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인간적인 그 예수님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를 간구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그 다음의 표현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6절에 다시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 고통을 너무나 참기 힘들어서 죽을 것 같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 이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참혹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며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며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들 속에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의 요동치는 감정과 생각을 다스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최선의 방법은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이 다가오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보세요. 37절 말씀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말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떼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들 곧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깨어있으라라는 이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기도를 하러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세 번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완전한 숫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간구하러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십자가의 순환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상황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세 번이나 제자들은 죽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다짐했던 이 제자들은 정말 깨어서 기도할 그때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그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힘겨운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은 육신이 약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 상황을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영적인 사건들을 눈으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에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있던 이 제자들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정말 다가올 그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우리가 육신이 약하여서 바쁘다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여전히 습관처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의 영적인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기도하지 못했을 때 깨어 기도하지 못했을 때 그때 시험이 다가오면 여전히 여지없이 그냥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험이 다가왔을 때 그때 깨어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는 시험이 다가와도 그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편안함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가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정말 깨어 기도할 때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제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깨워주시도록 주님의 경고가 우리의 귀에 정말 메가폰처럼 크게 들려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